일상에서 만난 하나님. 저는 선교사입니다.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며 나의 꿈은 셀 수 없이 바뀌었지만 선교사를 꿈꿔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.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저도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선교사 헌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꿈에 연합된 생명으로 그런 선교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선교사로 헌신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은 여전히 저에게 실제입니다. 헌신 후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. 너 선교사 돼서 얻은 게 뭐야?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야? 학력이 좋아졌어? 집이 생겼어? 차가 생겼어?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. 그럴 때 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. 네, 저는 예수 믿고 선교사 돼서 학업도 중도 포기했고 제 소유의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무소유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예수 믿어서 예수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예수면 충분합니다. 복음이면 충분합니다. 십자가 내 영광입니다. 선교라는 단어, 내 삶과 무관하던 그 단어가 이제는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.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입니다.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일만 할 것입니다.